어린 애들은 가구석에 나 그대의 테이스트를 바꿔주는 소몰디게 뜨끈뜨끈할 때 후후 불어 함께에 다 던져줄 때 감사하며 고개 숙여 만세 진짜가 나가신다 뜨끈뜨끈할 때 후후 잘 불어 나를 팔 때 너무 핫해 얼마 안 돼서 이 탄내 어떡할래 잠재된 세포가 흐르는 자여 최후의 무기를 본 적 있나요 잠자는 영혼의 가녀린 구막에 가시를 지른 이 활발타여 잠재된 세포가 흐르는 자여 가시를 지른 이 활발타여 oh God. 구막을 시키는 샤워 멈추지 않는 뜨거운 영혼 저 넓은 터전에서 우리 같이 춤춰요 21세기 범상치 않은 Korean 마이크를 쥔 신들린 랩바스키야 오랜만에 입을 푼다 난 한 곡이면 끝나 널 미치게 하지만 나는 맑은 비누 누워 가도 가도 나 좋아 광란의 끝장을 봐요 다 그대로 이대로 또 새로운 세상을 봐요 복잡한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 정말 넣고 탕탕탕 거친 숨 확확 내쉬고 둠다다디비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타카파 하늘이 보아사 우주 위를 보고 듣는 느낌 난 겁없는 몽상가 도망가 안 도망가 너희 지금을 만났어 고막을 씻기는 샤워 멈추지 않는 뜨거운 영혼 저 넓은 터전에서 우리 같이 춤춰요 멈추지 않는 뜨거운 영혼 Let's go! 매스미디어 침착하고새 영감을 감당해 둠다다디비다나 명상으로 제3세계를 관찰해 시리 주신 인류의 힘 더 눈부신 문명의 윈 둠다다디비다 새 생명엔 푸른 빛을 비추게 돌아 고구돌아 거꾸로만 돌아 입맛하는 인간들의 목소리만 걷돌아 물어 먹어보라 지글지글 물어보라 과일이 됨이 디오라 사람들을 몰아 하쿠나마 타타 하쿠나마 타타 둠다다디비다 새 생명엔 푸른 빛을 비추게 둠다다디비다다 둠다다디비다다 둠다다디비다다 둠 Let's go!